pro. It's different. Cocoa butter, sipping fist like Tok Tok Kambongdo. Machi cocoa butter body, I can take you to my world. 믿기 말잖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터질 것 같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Now get it like that. Yes, I get it like bang. 날껴버리 낙해, yeah. Pop pop 소리 낙해. Click 소리 낙해, yeah. Tick 소리 낙해. 여긴 익힌 빠진 소린 집어쳐 강우리답게. Yes I don't mind, don't mind, don't mind, don't mind, don't mind. 말해 내게만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부끄러 말고 한 잔에 네가 찾던 flavor. 기다리지 말고 깊어 없게나 말투 baby. 내 cocoa bottle sipping feels like 톡톡한 병거. 마치 cocoa bottle body, I can take you to my world.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터질 것 같아. So you get ready for the one. Now get it like 새까만 그 속에 내 모습을 비춰. 새빨개진 얼굴로 nice to meet ya. 미련한 곰탱이로 살아도 괜찮아. 네 색깔은 뭔데? Now you black in my way. Get out. 까만 밤보다 아름다운 네 머릿결. 때로 나 때문에 눈물 적시던 눈동자. 하얀 두 손과 하나씩 나눠 가졌던 입술. 뜨거운 키스는 이른 아침 미술처럼 촉촉해. 넌 마치 날 위한 예술. 그때의 느낌 표현이 안 돼. 행복이란 말에 100배쯤 물속을 걷듯 느리게 흘러가. 우리 사랑을 나눌 때 마치 끝없이 변을 노름만지는 파도의 끝. 망나니 같은 망할 내 성격을 잠재워. 망가진 열정의 게으름을 깨워. 넌 참 괜찮은 여자. 내 눈은 가끔 네 아름다움을 도둑질해. 첫눈에 반한 듯 날 섹시해. Yeah, yeah. 너는 여름 나비의 재앙. 자꾸 내 옷을 벗게 만들어. 아무 때나 또 널 키스하게 만들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땀이 마르지 않아. 너는 여름 나비의 재앙. 자꾸 내 옷을 벗게 만들어. 아무 때나 너를 하게 만들어.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어. 네가 원한다면 좋은 세상 경험하고 싶어. 돈 많이 벌어놨어. 즐겨야지 인생은 딱 한 번. 밑바닥부터 올라왔기에 난 절대 안 망해. 그 삶이 어떤 건지 알기에 앞만 보며 살아. 오늘을 충분히 느끼며 실패보다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 그게 더 큰 법. 여기저기 다녀보니 세상 참 갈 곳 많아. 갇혀만 있으면 못 벗어나. 맘에 가난 떠나자. 깍지 낀 채 머리를 받치고 누우면 파란 하늘이 보이면 좋겠어. 운명 같은 너와 함께 느끼고 싶어. 사랑의 긍정. 세상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다 죄다 씹어주며. Yeah, yeah. 너는 여름 나비의 재앙. 자꾸 내 옷을 벗게 만들어. 아무 때나 또 널 키스하게 만들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땀이 마르지 않아. 여름 나비의 재앙. 자꾸 내 옷을 벗게 만들어. 아무 때나 너를 하게 만들어.

still shining on just like you. I think you should be staring at me. 너 말하게 될 거야. Feeling lonely. 내게 전부 풀어줘 너의 마음이. 너가 가득 차올라 우리 방 안이. I'll be ready for 이 밤을 부른 것. 조명은 달빛 속에. Rock your body slow. 음악을 찍어서 이 밤이 새도록. Dancing on my love, just trust me, we be glow. You're my sunshine, 난 너의 그림자. 우리 만나기 전부터 새로움의 그 시작. 다른 살 다른 마투 너를 보는 medium new club. 넌 네온 사인 밤에 너만 보이는 화보. 널 가지기 전에 우선은 서로의 신호가 통했고. 널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기억들은 완전히 멀어져. I'm sorry to 알잖아 예전에 내 모습 완전히 버렸어. 넌 나를 밝혀줄 마지막 남은 게 한 조각 난 내게 걸었어. Shorty, why you got a problem? 뜨던 기분은 또 잡아. 널 위해 띄운 저기 달도. Still shining on just like you. I think you should be staring at me. 넌 말하게 될 거야. Feeling lonely. 내게 전부 풀어줘 너의 마음이. 너가 가득 차올라 우리 방 안이. Up and down, left, right, 널 담고 싶은 난 액자. 나를 패배자들은 패스해. 모든 커플의 러브를 뱉자. 난 절대 안 나의 손. 너로 인해 밝게 보이는 세상. 너와 내게 만드는 마지막 에피소드의 테마. 어두운 밤 우린 더빈나 천천히 올라 마치 escalate. 목소리 듣고 파 love story 밤새도록 따뜻하게. 일로 일로 난 너의 포스만 맘껏 던져 내 사인에 맞춰. Nice to meet you 내 딱지 검은 인생 위너. That's my name. Shorty, why you got a problem? 왜 뜨던 기분은 또 잠아. 널 위해 띄운 저기 달도. Still shining on just like you. I think you should be stay around me. 난 말하게 될 거야. Yeah, I'm feeling lovely. 내게 전부 풀어줘 너의 마음이. 너가 가득 차올라 우리 방 안. I'll be waiting for 이 밤에 불을 꺼. 조명은 달빛으로. Rock your body slow. 마들 들고서 밤에 새도록. Dancing on my love. Just trust me we'll be close. 처럼 눈을 깜빡거려도 흐릿해져만 가는 너의 기억을 난 계속 붙잡고만 싶었어. 밤이 찾아올 무렵 구름이 다시 번져서 하늘을 회색 빛으로 가득히 물들었어. 그럴 때면 나 소리에 잠겨서 하고 싶었던 말들 이제서야 건네. Don't you know when rain comes down. 더 만지고 싶어 난. 우리 어두운 빛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걸. 다시 변해 변해 먹구름이 달을 또 삼키네. 별보다 많은 붉은 십자가들이 점재하는 밤. 그 혈인이 말을 해. 내 그 슬픈 단서를 속삭이네. 잔인하고 처참한 이곳 사리에. 이렇게나 많은 이를 열망 앞에 무릎 꿇게 하니 도시고 바라네. 근데 나는 왜 기도라고 부르기엔 하찮은 고민들로 손을 무릎 위에. 세상에게 들릴까봐 숨을 죽이네. 비가 내릴 때만 우는 새 고작 사랑 따위 때문에 잠 못 이루다니 죄책감이 드네. 보기 겨운 날이 눈물과 죄는 많이 닮았나 봐. 내 명치를 아르게 해 짓지 말아야 해. Yeah. Don't you know when rain comes down. 더 만지고 싶어 난. 우린 어두운 빛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걸. teardrops. When I cry and I pray, God, please make the pain stop. Gentle rain on the rooftop, let him hide all my teardrops. When I cry and I pray, God, please make the pain stop. But the pain is all I got. Don't you know when light comes down, 도망치고 싶어 난. 우리 어둠 빛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걸. 집에서 나오는 길 느그러뜨 늘어선 가로등은 타오르지. 마치 싸울 듯이 엉켜있는 자동차들은 다 하나같이 서로 비킬 맘은 없지. 비가 좀 온 탓인지는 몰라도 내 생각보다 덥지 않아 놀라서 모처럼 목욕한 거리 위를 걷다 보니까 가려던 거리보다 훨씬 더 갔어. 아슬아슬한 신호등을 보며 얼룩말 같은 횡단 보도를 건너 저녁 노을이 앉아있는 언덕을 넘어가다 보면 그녀의 기억들이 모여. 널 바래다 주느라 자주 왔던 길, 널 기다리느라 시간이 남던 길.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느새 우리 둘만 싹 바뀌었지. 마치 남인 듯이 너의 집에 가까워졌어. 너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도 너는 너무 멀어. 아무 의미 없어진 나의 산책. 너가 묻은 길을 돌아보고 다시 길을 걸어. 걸어. 지금 내 기분은 밤보다 어둡고 혼자 떠있는 달보다도 서글퍼. 이별이란 게 이리 어려운 거였으면 너가 뭘 원하든 간에 더 줄걸. 다시 되돌리고 파너를 U-turn처럼 허나 우리 사이 복잡해. 뉴턴처럼 내겐 이 모든 상황을 동전처럼 엎어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배가 고파서 집에서 나왔던 길 그건 다 핑계였던 걸 애초에 알았었지. 하루 종일 안 먹고 버텼던 밥보다 너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안 떠나. 하나도 변한 것 없는 너네 집 근처. 내 마음은 이미 너네 집 입구에 있어. 문을 두드리고 싶은 걸 꼭 참아. 난 그 정도로 난 집 부죠. 너의 집에 가까워졌어. 너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도 너는 너무 멀어. 멀어. 아무 의미 없어진 나의 산책. 너가 묻은 길을 돌아보고 다시 길을 걸어. 자연스럽게 너의 집을 지나 애초에 걷지 말아야 했었던 길을 지나 서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뭔가 두고 온 듯해. 노래서 너 곡쯤을 듣다 가보면 다 있겠지. 돌아오는 길에 금방 너의 집은 이리 가까운데 넌 너무 먼 듯해. 너의 집에 가까워졌어. 너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도 너는 너무 멀어. 멀어. Yeah. 아무 의미 없어진 나의 산책. Right. 너가 묻은 길을 돌아보고 다시 길을 걸어. 걸어. Yeah. 너의 집에 가까워졌어. Yeah. 너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도 너는 너무 멀어. 멀어. Yeah. 아무 의미 없어진 나의 산책. Right. 너가 묻은 길을 돌아보고 다시 길을 걸어. 걸어.

my life 그저 맘 편히 어차피 늙어가는 것은 당연해 근데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많나는 슬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와 빨리 날 뵙니 해주는 좋은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내 몸 하나도 못 챙기는 애야 해 잠을 잃은 밤마다 마셨던 술이 빨리 깨야 해 훗날 너와 같이 살 누군가가 날 떠올릴 때 덜 계산 적기게끔 난 날 가치를 돌릴게 혼자 먹는 밥 빼곤 sweet solo life 대신 쓸쓸함은 몸에서 안 빠지는 cello life 삶의 면자면대는 가끔 외로움 속에서 얼룩해 홀로 맥주하는 씬이 많다 보니 아랫배가 벌룩해 난 해피엔딩은 됐고 내 영화 크레딧엔 꼭 나 사랑해줬던 모두의 이름이 적힐 수 있게 해줘 I want it all I want it all 아주 원해 Hey you want 서두르지 마 stay focused 넌 그냥 해 네 이름처럼 One day one verse 맞아요 인기는 내게 stay on track 저 위에 래퍼들과 언젠가는 say what's up 쌈디요 형을 챙겨줄 여자 누굴까요 쉬는 날에 술 마시지 말고 그냥 푹 자요 okay, 생각 좀 그만 하자는 생각도 그만 나도 오늘만큼은 아무런 이유 없이 good night 이제 맘 편히 내게 주어진 토대와 같다면 What should I do with this? Maybe 지나오는 날들을 시원하게 훑겠지 26컷의 흑백 필름 내 머릿속에 스케치 원하든 말든 메모리들 비오듯 쏟아지겠지 yeah. 엄마의 피에 젖어 태어나고 내가 처음 배웠던 언어 부터 나서 나라 위에 떨어져 별다른 노력 없이 배웠던 영어 나의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나의 새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 갑자기 떠오른 표현 Life is like orange 세계 터널 yeah. 개를 45도 기울여 담배 연기와 함께 품은 기억력 추억을 소리처럼 키우며 눈을 감아도 보오는 theater 시간은 유연하게 휘어져 과거로 스프링처럼 이어져 아주 작고 작았던 미니어처 시절을 떠올리는 건 껌처럼 씌워져 빨주노초 물감을 덜어 한색 종이 위를 총처럼 겨누어 어린 화가의 경력은 뜬금없게도 힙합에 눈이 멀어 멈춰 버렸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 cause I didn't give a fuck about 남의 시선 cause life is like 나 홀로 걸어가는 터널 yeah. 몸이 주워지겠지. 마라톤이 끝나면 끈이 끊어지듯이 당연시 여겼던 아침 9시의 해와 음악에 몰두하던 밤들로부터 fade out. 말보로와 함께 탄 내 20대 생활, 내 생의 마지막 여자와의 정의 행각. 책상 위에 놓인 1800원짜리 펜과 내가 세상에 내놓은 내 노래가 가진 색깔까지 모두 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삶이란 게 좀 지겹긴 해도 좋은 건가 봐. 엄마, don't worry about me, ma. 엄마 입장에서 아들의 죽음은 도둑 같겠지만 I'll be always in your heart, 영원히. I'll be always in your heart, 할머니. You don't have to miss me. 난 이 노래 안에 있으니까 나의 목소리를 잊지 마. Hey.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다. 그만 놔버리고 싶은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연주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도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면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남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 걸 내까지 깨물라로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건 브랭이다 했어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바코드 빛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비틀비틀 거리다가 떠난 니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피를 안 봐도 되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힘을 기른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은 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아는 너는 지도 의지도 아리송한 표정을 하고 있던 검은 줄들의 모양은 각식 다르긴 해도 빅소리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비틀비틀 걸는 걸 민나던 것 같아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난 늪에 빠진 게 어떤지 모르겠으나 널 갈 수 있어 지평선 너머의 이미지의 곳으로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스트로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어떻게 멀쩡하겠니 나보다 고생들한 래퍼들이 전부 머리 위그를 온 그게 내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등긴 내 잘못이니 아마도 내 가장은 네 마음대 알바는 정신과든 이제 않고 등굴 빨아 웬만 떨다 후회들은 내 용토와 새벽 공기 눈물을 내 기억 제일 초라한 장면으로 남겨줘 남겨줘 난 내게 사랑만 남겨도 우리 살 손으로 그면 모양은 막대 뭐 하나도 놔두지 않아 나쁜 건 나 어느 영감이 될 수 있는 건 인정해야 나도 but we only meditation 흐른 건 피 아닌 perspiration we gotta be new generation I'll be patient 우린 새로운 변화의 때 있어 방향을 모르겠다면 믿고 날 따라와줘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Meditation, attention, 도움은 돼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코드를 분담보다 삼아뛰어서 벗어나야겠어 있는 못 바꾸려 말아 Depression, attention, 도움 안 돼 우리 빠져 자빠져 난 시간이 아까 바코드가 붙었다면 아무나 큰 배요 외부 안에 보의 의도를 동시에 지고 달려 에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삐끄리고 다운 영수증을 챙겨주길 우리의 추억을 위해 에이 난 이 늪에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모두가 날 내려다보는 이 늪에 있어 넌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랬던 마음 아직 선명히 남아있어 등 돌리던 날 나 혼자 늪에 있어 혼자 늪에 있어 저 래퍼들은 날 비웃고 하늘 날고 있어 난 알고 있어 애초에 알고 있었어 흐려져가는 시야를 탓하고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난 이 늪에 있어 아주 더럽고도 추잡한 이 늪에 있어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떨어져 멀리 보이지도 않니 손에 미세한 떨림 넌 변해 있어 많이 변해 있어 나랑 그늘을 치우니 안색이 빨가졌어 Hey boy, it's cold 아야 위로근 악연으로 포장해낸 것들이 내 탓이라고 말해줘 제발 피해망상 주울증 다 낚이는 모습 내 팔을 보고서 날 위해 약값을 줘봐 제발 사람을 대하는 게 항상 못 같아도 내 친구를 잘못 만났다 생각하진 않아 가끔은 그린 내 옥상 아니면 밤에 놀이터 근데 딱히 인천에게 내가 보고 싶진 않아 에이, 내가 돈을 못 버는 탓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건 알바가 귀찮아서 엄마의 가게에 가는 빈도를 줄였던 건 랩도 못하는 래퍼들이 백단위를 버는 게 너무 배알이 꼴리고 보고 그래서 확실히 압살하고 잡아 손 벌려 잡은 지하방에서 손꼽아기 다리고 있어 넌 기대치를 두 배로 올려 그래야 상실감이 거대해지니까 그래야 사람이 더 초라해지니까 그래야 내가 정말 간절해지니까 아니 얼마나 더 간절히 합니까 기도 헌금은 누굴 위한 겁니까 성당에 가라는 날 보지 말을 웃어 넘겨도 대충 끄덕거리 나는 부려져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 보인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기회들을 날린 탓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 보인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기회들을 날린 탓 한국 애들 중특 평가 요행 아니면 지주간 밖에 일이라면 쉽고 보는 탓 그런 놈이 되기 싫어 괜히 맞는 말을 했다가 이상한 놈으로 나기는 치킨 탓 네가 뒷담화를 가대내도 너를 뒤에서 말해 어디를 봐도 모순들만 넘쳐나지 꽤 그 자식은 난 독징했는데 아픔 되려 나 울렸어 그래 내 탓이지 꽤 행복은 개뿔 부른 돈에 탓이니 벌고서 웃자 그전까지는 척에서 그치니 슬퍼지자 너네 상황이 싹 다 그저 주변에 대입해 그런지 몰라도 볼수록 못 같이 느껴져서 내가 늘 가둬둔 상황이 위안이 돼 아직 말해줄 게 많아서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보는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기회들을 날린 탓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보는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기회들을 날린 탓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보는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기회들을 날린 탓 모르겠네 사람들이 미워보는 탓 몰라 내가 이 노래를 불러버린 탓 몰라 내가 한심하고 돈이 없는 탓 몰라 내가 여러 기회들을 날린 탓 가만히 바라봐 나의 작은 방 홀로 밝히는 light Too many ups and downs 언젠가 빛을 다고 끊어질까 너가 없었다면 내가 뭐겠어 그때 가난했던 날 사랑했던 난 뭐겠어 그때 내가 넌 안 될 걸 했지 내가 뭘 했어 특히 가까운 자를 중심에 의심은 거기서 대학에 떨어진 한국의 20살 알바에서 잘리고 빌라 계단에서 기도를 드리던 순간 세상과의 싸움의 승산제로란 걸 알았지 그때 점점 삐뚤어지는 콧대 술이나 따라봐 힙합이잖아 무덤 위에 뿌리듯 like 우탱 불안해 보이는 작은 불 하나와 너 개떡 같은 너의 꿈을 태워버려 어서 어서 불에 기름을 부어 그럴수록 더욱 빛을 내던 그 눈치 없는 열정의 순간들과 다르게 엄마에게는 막소리가 얼마나 슬펐을까 가만히 바라봐 나의 작은 방 홀로 밝히는 light Too many ups and downs 언젠가 빛을 다고 끊어질까 어쩌면 어둠이 더 변할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작은 방엔 역시 나 혼자 히키코모리 10년을 어떻게 버티냐니 대답은 당연히 사실은 기억도 잘 안 나 그냥 들리는 대로 또 내려가 그냥 가족들 걱정에 눈길을 자르고 살면서 돌아올 땐 마트에 들어든 지팡이를 사올게 사올게 매 현실과 파워배 파워포인트의 꿈을 설명하라니 나도 모르는 걸 얘기해 뭐왜 상동이나 한잔하지 거창한 놈들은 사기꾼 많던 내 꿈이란 게 그리 거창하니 솔직히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던져봤니 이런 비겁한 자식 변명의 값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 yeah. 누군가의 불행 그건 행복의 반대 그 반대 앞에서도 딛고 일어서는 담대 그 사이에 좋은 날은 다 같지만 더 좋은 데로 가고 있어 빌트맨 가만히 바라봐 나의 작은 방 홀로 밝히는 light Too many ups and downs 언젠가 빛을 따고 끊어질까 어쩌면 어둠이 더 변할 수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자유로울 수 있어 Light Feel I'm Yeah 이젠 부러움을 사 제일 비싼 걸로 랩스타 록스타 비슷한 걸로 계속 노래 불러 내 비참한 걸로 마치 무명이었던 말을 해몰라 그냥 계속해 필라멘 내 마음속에 누구를 건드리지 못하게 상처를 입히고는 떳떳 달려온 기가 없다면 나오지만 너의 방에서 하지만 그 방에서 나올 때 세상은 바뀌어 날 이제 너무 많은 이가 아껴 TV가 밀어주던 돈은 얼마나 벌던 편의자 눈 담겨 조카들 나를 반겨 내 싸구려 인생 얘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다 줄게 날 가져 yeah. Oh, 가만히 바라봐 나의 작은 방 홀로 밝히는 light Too many ups and downs 언젠간 빛을 다 끊어질까 어쩌면 어둠이 더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어 시간 지나면 지덮인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에 쌓인 독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 찐 주먹에 신념이 갇힌 것에 전부 다 말한 시절엔 겁먹고 낡아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 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좀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주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던 게 그런 것들 뿐이라서 용기 내는 것만큼 두려운 게 남들 눈이라서 그 꼴들이 지겨워서 그냥 꺼지라 했지 내 믿음이 이끄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완성되는 곳 기회란 것도 온다면 옆으로 치우는 꿈 때문에 텅 빈 껍데기뿐인 너보다 나에게 마음껏 비웃어도 돼 날 걱정하는 말하면 이 실패를 숨겨도 돼 다치기 싫은 맘뿐인 넌 가만히 많이 써 그리고 그걸 상식이라만 하지 비겁함이 약이 되는 세상이지만 난 너 대신 흉터까지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내니에겐 축복을 깊은 구멍에 빠진 적 있지 가족과 친구에게 문제없이 사는 척 뒤섞이던 자기 혐오와 오만 거울에서조차 날 쳐다보는 눈이 싫었어 열정의 고갈 어떤 누구보다 내가 싫어하던 그 짓들 그게 내일이 된 후엔 죽어가는 느낌뿐 다른 건 제대로 느끼지 못해 뒤틀려버린 내 모습 봤지만 난 나를 죽이지 못해 그저 어딘가 먼 데로 가진 걸 다 갖다 버린 대로 아깝지 않을 것 같던 그때는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미친놈같이 뒤지고 지치며 평화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었고 불안함 감추기 위해 목소리 높이며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화내며 짓거리고 헤매겨 내 어지럽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던 때 그때도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망가진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yeah. 내 의식에 스며든 질기고 지독한 감기 몇 시간을 자든지 개운치 못한 아침 조바심과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놓은 젊음 거품 덧들 기회 대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다시 처음부터 붙잡아야지 잃어가던 것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멈춰야겠으면 지금 멈춰 우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 급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게 나인지 잊어가 점점 떨리지 처음엔 맞닥뜨린 적 없기에 확신을 못해 나도 마찬가지였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무대 위에 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난 꿈꿔왔던 내가 되어 가고 있는 거겠지 너도 상상했던 너가 될 거야 아무도 지금의 너를 몰라본데도 한겨울밤의 꿈은 아닐 거야 지금 너의 가슴에 온기가 느껴진다면 모를 수밖에 부딪혀보기 전까진 철이 없었던 게 득이 될지 몰랐지 시작은 반지하 좀 올라오니 아스팔트 바닥 위였던 걸 나는 기억하지 날 둘러쌌던 어른들은 나에게 그저 모든 게 한때일 뿐이라고 말했지 그들이 잠을 잘 때 내가 깨어있던 시간을 허송 세월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넌 결국 내 노래를 듣고 있잖아 그들이 말한 허송 세월에 대한 대가가 이런 거라면 너도 마음껏 낭비하길 바래 그 미래에 너의 목소리가 닿길 바래 yeah. 누구나 떨리지 처음엔 맞닥뜨린 적 없기에 확신을 못해 나도 마찬가지였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무대 위에 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난 꿈꿔왔던 내가 되어 가고 있는 거겠지 너도 상상했던 너가 될 거야 아무도 지금의 너를 몰라본데도 한겨울밤의 꿈은 아닐 거야 지금 너의 가슴에 온기가 느껴진다면 If you reach for the stars just hold on you won't fall You will fly, you will fly And don't you throw it all out You're so close to the light It's all change in due time You will fly, you will fly, you will fly No, those hands happen, no, God, well 거야. 아무도 지금의 너를 몰라본데도 한겨울밤의 꿈은 아닐 거야 지금 너의 가슴에 온기가 느껴진다면 Be fine 걱정 마 웃는 내가 보이잖아 아침이 밝기 전 마시자 눈물을 섭취해 상처는 전부 씻겨가겠지 I'll be fine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 아니야 괜찮다 말이야 웃음꽃에 물을 왕창 줬단 말이야 이를 정리하면서 감정이란 것을 버렸어 신경이란 것을 쓰기 싫단 말이야 계속 그런 표정 지을 거면 말이야 30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자 I'll be fine 걱정 마 잘 먹는 내가 보이잖아. 공깃밥 두 그릇 마시자. 얼음판 세상은 국물에 전부 녹여가겠지. I'll be fine.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 아니야 괜찮다 말이야. 웃음꽃의 물을 왕창 줬단 말이야. 이를 정리하면서 감정이란 것을 버렸어. 신경이란 것을 쓰기 싫단 말이야. 계속 그런 표정 지을 거면 말이야. 30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자. 태서 불이 되어 타오를게. 여름날의 꿈이 되 날아오를게. 난 까만 밤의 캠프처럼 네 곁을 지키다 너의 몸을 녹여줄. 푸른 술 또는 노래 뜨거운 나는 불. 뜨거운 나는 불. 기름을 부어준 내 머리 위 정신없는 빌딩 숲 사이 나는 쉼터를 마련할게. 기대셔 저녁에 맥주 한 잔이 이슬처럼 달콤하도록. 네게 취한 모습 함부로 보이는 널 지금껏 힘들게 한 게 뭐야. 난 더 큰 불이 될 수 있어. 널 안고서 우린 더욱 더 큰 춤이 될 수 있어. 반대로 너는 내 소중한 숨이 될 수 있어. 네 숨결을 내게 불어준다면 널 이 곁에서 불이 되어 타오를게. 여름날의 꿈이 되 날아오를게. 난 까만 밤의 캠프처럼 네 곁을 지키다 너의 몸을 녹여줄. 푸른 술 또는 노래 뜨거운 나는 불. 뜨거운 나는 불. Yeah. 내게는 처음 불을 전해주고 싶었던 나의 맘이 내게는 부담스러웠던 걸까. 날 밀어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남아의 약이 모두 없던 것이 되고 난 괴로운 밤을 혼자서 보낼 테니 버릇처럼 불러온 노래를 들려줄게. 나 가진 걸 모두 가져놓은 대신 나 추워줄게. 짓궂은 이 추위 얼마든지 흔들려줄게. 네 숨결을 내게 불어준다면 널 이 곁에서 불이 되어 타오를게. 여름날의 꿈이 되 날아오를게. 난 까만 밤의 캠프처럼 네 곁을 지키다 너의 몸을 녹여줄. 푸른 술 또는 노래 뜨거운 나는 불. 뜨거운 나는 불. 모두 타오르고 나니 남은 것이 없어. 마지막에 타오르다 나나마 사라질지도. 붙잡을수록 번지는 아픔에 손을 내밀기에는 무서웠던 거야. 날 품을 수는 있겠니. 솔직하고 싶어서 술을 빌려서라도 네 체온과 내 체온이 맞닿아 일으킨 사고. 그 사이에 난 어디쯤에 있을지 혼자 바보처럼 서있어. 만약 네가 나를 안아준다면 나는 불이 되어 타오를게. 여름날의 꿈이 되 날아오를게. 난 까만 밤의 캠처럼 네 곁을 지키다 너의 몸을 녹여줄. 푸른 술 또는 노래 뜨거운 나는 불. 뜨거운 나는 불. 뜨거운 나는 불. 만약에 네 생각이 난다면 전화할 거니까 그냥 받아. 내가 많은 여자들이랑 만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자들은 아마도 밥맛이야. 심장은 뛰어서 너한테 더 가까이 가. Now I'm at the studio making song about you and me. It's lit. Keep calling your phone.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네가 만약 네가 나라면 나는 너를 잡아뒀어. 딱 하나 하나만 하면 널 만나면서 난 달라졌어. May I hit you up in late night, yeah yeah. 만약에 네 생각이 난다면 전화할 거니까 그냥 받아.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Can I hit you up?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Can I hit you up? Hey. 네가 만약 내게 억지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 뭔가 통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침대에 던져둔 전화에 신경곤두 세우느라 매일 밤 선잠. 나 알고 난 다음 유도제 없으면 힘든 거 알아. 네가 보고 싶고 너도 내게 오고 싶. 너 센 척하지만 권력을 내게 양도하고 싶. 너의 수저는 변덕이 심해. 소금 갈미 원간 너 금수 저를 제일 좋아라요. 나 그저 디퓨저 같아 그의 털보차. 안에 오는 나랑 진짜 소셜 네트워크. Hey, 빨리 카톡 불러서 another one. 지금 전화 연결 중이야 점점점. Lip gloss 만 입술에 점점점 바르고 나와. Hit you up in late night, yeah yeah. 만약에 네 생각이 난다면 전화할 거니까 그냥 받아.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Can I hit you up?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Can I hit you up? In daytime I need you in my place, yeah yeah yeah yeah. In late night I need you in my place, yeah yeah yeah yeah. 네가 필요해 지금 내 곁에. 나는 정말 네가 필요해 지금 내 옆에, yeah. 지금 네 폰이 울고 있잖아. Why don't you pick it up right now, baby? May I hit you up in late night, yeah yeah. 만약에 네 생각이 난다면 전화할 거니까 그냥 받아.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Can I hit you up? Ring ring ring ring ring ring. Can I hit you up? 들어서 baby 나는 don't worry. 불안해 나 혼자 이러는 것 같아서 난 don't worry, yeah. 사랑받고 싶다면 don't worry 너는 달라 너는 아니라고 해서 나도 아닌 건 아니야 우린 궁금증이 많아 설명할 게 너무 많아 tell me yeah.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난 더울었어 하나 둘씩 쌓여가는 문제들로만 채워져 눈동자가 흔들려서 너를 볼 수 없을 계속 너도 원치 않은 눈치 그럼 말해줘봐 너를 yeah. Yeah. 어제 널 봤는데 오늘도 봐 가까이 가서 넌 도망가잖아 멀어지려면 넌 가까이 와 오늘도 늘었지 문제가 하나 이게 뭔데 I can get enough 그럼 이제 need to hang it up 좋아한다 내게 말해줘 그거면 단대로 want 미뤄지는 기분이 들어서 baby 나는 don't worry 불안해 나 혼자 이러는 것 같아서 난 또 worry yeah. Wonder 멀어지기 싫었어 난 벽을 더 물었어 낮아진 기준에 우린 벽을 탔지 암벽처럼 I could be a wonder 그럼 너가 나의 woman 사랑받기 어렵다면 I just give you all about I just wonder You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in black and gold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know You know I'm a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Just let me Missing a puzzle, I swear it's you. You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in black and gold.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know. You know I'm a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Just let me. If you let me beat the code 우리의 많은 다른 점도 선으로 이어갈 수 있어 Take one If you knew what this ain't the world You grew up with this Let me go To do with this chemical You knew what this If you knew what this ain't the world You grew up with this Let me go To do with this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Just let me Baby, you could be my We could be drunk on the left till we pass out Yeah, right now You know, and yet we know the edge is on her Girl, can't we just dance now? Yeah, I could paint your beauty That's if you just let me I gotta know. I'm a criminal, but I can take your heart and go. I'm a chemical. I gotta just.